추억의 골든팝스. 안녕하십니까. 추억의 골든팝스 이광용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이곳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뷰티풀 데이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컨트리사이드 주변주변이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야외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일광을 만끽하는 그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서 피크닉은 아니더라도 써니데이를 만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 버니엠의 도움으로 추억의 골든팝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햇살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1976년 노래라고 하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써니와 함께 추억의 골든팝스를 시작했는데요. 써니 하면 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죠. 어쩜 이렇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는지 그저 혀를 내두르며 감탄할 뿐입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 존 덴버입니다.

내 어깨에 비추는 햇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줄 수 있다면 오늘같이 햇살이 빛나는 날을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는 존 덴버의 Sunshine on My Shoulder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발매된 앨범 중에서 최고의 명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앨범인데요. 물론 개인마다 명반의 기준이 다릅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앨범 라이징에서 골라봤습니다. Waiting on a Sunny Day, 브루스 스프링스틴입니다. 꽤 오래전에 친구 아들을 1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 녀석도 저 때문에 이 앨범을 참 좋아했었는데 국문의 학생이었던 친구 아들 녀석 지금은 군대 제대하고 어젯한 성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정말 뷰티풀 데이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밴드 U2입니다. It's a beautiful day. 아름다운 자연이 낮에만 있는 건 아니죠. 밤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며 우리를 즐겁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루이스 터커입니다. 미드나잇 블루.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멜로디에다 옛 여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가사로 만들어 루이스 터커가 82년 여름에 발표하게 되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큰 인기를 얻었던 미드나잇 브루였습니다. 팝송 중에 미드나잇 브루가 타이틀인 곡이 몇 곡 있죠. 우연의 일치일진 모르겠지만은 모두 다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 1975년에 멜리사 맨체스터가 발표하여 그의 연말 이지 리스팅 차트에서 영광의 1위를 기록하게 되는 노래도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다른 노래, 그러나 모두 우리에게 사랑받았던 곡이었죠. 멜리사 맨체스터입니다. 미드나잇 브루. 아시죠? 주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미드나잇 브루하면 우리에게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곡이 생각나죠. 80년대 청춘스타 소피 마루소의 라붐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대학 시절 친구가 춤도 못 추는 저를 위해 브루스를 가르쳐주려고 무척 애를 쓴 기억도 나는데 끝내 배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춤 배우는데 바로 이 노래를 이용했는데요. 이에로입니다. 80년대 초 국내 최대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미드나잇 브루. 수상한 그녀 사운드 트랙 앨범에서 들어본 심은경 씨의 하얀 나비였습니다. 사실은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곡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전한 재능 있는 아티스트 김정호. 편지가 들어있는 어니언스의 첫 앨범 어니언스가 70년대 중초반 우리나라를 강타했었는데요. 그 앨범의 대부분의 노래가 그의 작품이었음이 훗날 밝혀지기도 했었죠. 천재적인 작곡가이시기도 하셨는데요. 당시에는 대부분 임창재 씨 곡으로 발표되었었죠. 어니언스의 음성으로 그분 음악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새입니다. 작은 구름 하나가 바람결에 흐르다 머무는 그곳에는 길 말이 집을 찾는다. 세상은 밝아오고 달마저 키우는데 수말리 먼 하늘을 날아가 하늘로 그리운 집을 찾아 나라만 간다. 달마저 키우는데 수말리 먼 하늘을 날아가려나 가엾은 작은 새는 남쪽 하늘로 찾아 나라만 간다. 2000년대 록싱어 라이언 아담스가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인 맨디 무어와 올해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과 얽힌 얘기가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확실히 서양 사람들은 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한동안 맴돌았는데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누구는 집을 갖고 누구는 만화책을 갖고 누구는 핀볼 머신 등 세세한 물건조차도 뭐 거기다 애완견 양육비까지 뭐 등등 속된 말로 치사빤스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서양 애들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라이언 아담스입니다. Come pick me up. Take me out, fuck me up, steal. When you're walking downtown, do you wish I was there? Do you wish it was me? With the windows clear and the mannequin's eyes, do they all look like mine? You know you could. I wish you would come pick me up. Take me out, fuck me up, steal my records, screw all my friends, behind my back, with a smile on your face, and then do it again. I wish you sleeping instead. Maybe you'll rest sometime. I wish I could. 다음은 음악으로 알아보는 락의 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피터 시거 제3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70년대 이후에도 피터 시거는 항상 그러하듯이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60년대부터 시작했던 베트남 참전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존 레논의 Give Peace a Chance를 개사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을 조롱하면서 50만 명이 넘는 시위대를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면서 그가 즐겨 불렀던 노래 Banks of Marbles, 자, 그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traveled around this country from shore to shining shore. It really made me wonder the things I heard and saw. I saw the weary farmer a plowing sod and loam. I heard the auction hammer just a knocking down his home. But the banks are made of marble, with a guard at every door. And the bolts are stuffed with silver that the farmer sweated for. I've seen the seamen standing idly by the shore, and I heard their bosses saying, got no work for you no more. But the banks are made of marble, with a guard at every door. And the vaults are stuffed with silver that the seamen sweated for. I've seen the weary miner scrubbing coal dust from his back, and I've heard his children crying, got no coal to heat the shack. But the banks are made of marble, with a guard at every door. And the vaults are stuffed with silver that the miner sweated for. I've seen my brothers working throughout this mighty land. I've prayed we'd get together and together make a stand. Then we might own those banks of marble, with a guard at every door. And we would share those vaults of silver that we have sweated for. 70년대 중후반 이후 허드슨강의 오염을 고발하고 이 오염을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 유도와 지속적인 홍보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인데, 이를 위해 그 유명한 콘서트 크리어워터 페스티벌을 주도하게 됩니다. 80년대에도 폴란드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등 열정적인 사회운동을 계속하게 되죠. 2000년대에 피터 시거는 80살이 넘는 나이에도 70년대 후반 주도했던 깨끗한 물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대중에 환기시키며 전면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2014년 9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변하게 한 20세기 위대한 인물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라는 유명한 추도사를 한 오바마 대통령의 말씀대로 그는 포크 음악의 대부이자 현대 음악사의 거목으로 20세기 팝 음악에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의 최대 히트곡 Wish You'd Overcome,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Wish You'd Overcome, Wish You'd Overcome Someday. Got a need in my heart, yeah,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ll walk hand in hand, we'll walk hand in hand, we'll walk hand in hand someday. Darling, here in my heart, yeah, I do believe we'll walk hand in hand someday. Well, we shall live in peace, live in peace, we shall live in peace someday. Darling, here in my heart, hey, I do believe we shall live in peace someday.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We shall overcome something. 여러분들과 함께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초계 골든팝스는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SPM 방송국에서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초계 골든팝스 마지막 곡은 KCN 션샤인 밴드의 프리즈 돈 보입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